너지 계실까 더 높은 산에 계실까 더 넓은 바다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를 보고 들이니 하늘이 향해 떠나가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니 잡은 나무 관선보살 나무 아니 잡은